우리나라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정보봉사와 과학기술 강의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인민대학습당에서는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들어와서 만도 17만 4천여 건의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자료기지에 새로 보충하고 많은 외국문 도서들을 번역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각지 도서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정유난 체계를 세워놓고 수많은 과학기술 자료들을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확립된 실시간 대화형 체계에 의한 원격 강의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선진 과학기술들을 신속히 습득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여러 분야의 첨단 지식을 보급하는 과학기술 강의, 과학이론 강연, 새기술 통보 강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강습생들의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근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